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는 것이 시편 7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또 하나는 회당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회당은 뭐라는 것이냐?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전을 가려면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경비도 들고 교통비도 들고 여관비도 들고, 그러니까 성전은 1년에 3차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3차례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항상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회당에 더 가까이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74편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학자들은 이것이 아수르 침공 때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것이 아수르 침공 때.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 BC 721년이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땅 전역에는 회당이 존재했다. 시나고그가 존재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정해진 모임 장소라 그런 뜻이에요. 모임 장소, 모일 수 있는 정해진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또 남왕국 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외국 땅 곳곳에 회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 유대인들이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모든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각각 자신들의 지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도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유대인 열두 지파가 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잃어버린 지파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열두 지파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도 말하고 있고 야고보도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열두 지파가 팔레스틴 땅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 하고, 이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일단은 교회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터키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 열두 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다, 이런 정체성까지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연유로 디아스포라가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중요한 이유죠. 흩어지기 싫어도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포로로 끌고 갔다, 이런 거죠.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차지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해서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내적인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기근 이런 것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레미야 41장부터 43장까지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서기관 사반의 손자인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다리아는 미스바에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미스바로 가서 사반의 손자인 그다리아를 떡을 같이 먹다가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 즉 그다리아를 죽인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일행은 암몬 자손에게로 피하여 갔다, 예레미야 4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에게로 간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 그 복잡한 스토리는 날 더우니까 모르겠다. 그래도 좌우간 암몬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예레미야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순종하여 살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군대 장관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경에는 애굽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애굽의 제일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유대인 타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셉튜아진트 70인역 성경이 BC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나 2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갈등이거나 아니면은 기근. 예를 들면 나오미 같은 사람은,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더라. 모압으로 가서 두 아들 다 잃고 그리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스토리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거나 정치적인 갈등이 있거나 기근이거나 이런 걸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또 때로는 이민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200년 동안 로마가 200년 동안이나 팍스 로마나 소위 로마의 평화기를 이루게 되고 길을 다 닦아놓고 무역이 용이해지고 다른 나라로 옮겨가기가 쉽고 이렇게 되니까 이민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 그러나 어떤 연유로 디아스포라가 되었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맨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회당을 만들었다. 회당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안에서 싸워. 근데 그래도 교회를 만드는 우리는 참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 저 생선 횟집만 차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다 가면 중국 음식점만 차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뭘 만들어요? 일단 교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만들고, 싸워가지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교회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꾸 교회가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어디 가든지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들었다. 회당을 만들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도 되었고, 예배 장소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회당이 바로 말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성경을 강론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학교에서 강론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성경 가르칩니까? 뭐 고려대학교가 가르칩니까? 난 고려대학을 6년이나 다녔어도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이 돼갖고 지금 고려대학교 목회자연합회 회장이 돼, 고목회라 그래, 고목회. 회장이 돼갖고서는 고려대학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복음 좀 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고려대학밖에 모릅니까? 네. 뭐 할 수 없죠. 내가 나온 데가 거긴데. 연세대학은 거긴, 그 미션 스쿨이니까 거기는 뭐 교회가 있고, 뭐 채플린도 있고 하지만 고려대학은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죠. 연세대가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셌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죠. 말씀 교육의 중심지가 됐다. 심지어는 신학대학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요새는 이상한 것만 자꾸 가르치고 성경을 직접적인 강론을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강론하는 이런 예배당, 이런 회당,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의 규례대로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서 61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저 사람이 목수 아들 아니냐? 아니 목수 아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저거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회당 제도를 모체로 해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을 강론하는 하나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이런 면으로도 중요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이 회당을 통해서 신약교회, 기독교의 교리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이미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회당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걸 유일신 사상을 절대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유일신 사상이요, 회당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나 로마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화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 신화가 자세히 보면은 뭐 신들이 연애하고 싸우고 뭐 애 낳고 막 그런 얘기고 뭐 이 신이고 저 신이고 신 이름도 하도 많아가지고 외워도 잊어버리고 외워도 잊어버리고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그것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지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1세기가 되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다 알게 돼서 저거는 요새 애들 말로 구라다 구라. 저 신화는 저거 만들어낸 얘기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다 하니까는 어이구 그러냐? 우리가 우리 신들에게 실망 절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 저분이 진짜이신가 보다 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이 조그만 데다가 넣어가지고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도 달고 다니고 막 옷에도 붙이고 다니고 하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유일신 사상 이것이 회당을 통해서 이미 확립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회당이 강조했던 것은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이 확립이 되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은 이건 보통 인간의 책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진실이다. 이런 사상들이 회당을 통해서 이미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셔서 인간은 죄에 빠져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더 뒤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걸 뒤풀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뒤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당에서 이미 충분히 교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로마의 신화나 또 헬라의 신화나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게 하고 이 회당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 기대 사상을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메시아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회당에서 가르친 많은 교리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거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는 구약성경의 진리들을 그들이 가르치고 믿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들이다. 이런 교리들을 별로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전파한 진리는 뭔가 하면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너희가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온 이후로 여자들은 혹시나 내가 낳는 자식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이게 이제 로또 복권 맞는 확률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죠. 우선 첫째로 남자의 후손은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 중에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창세기 18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 후손은 아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러니까 뭐 김 씨의 후손, 박 씨의 후손인 사람이 나 메시아입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건 이단, 그건 귀신 들려갖고 헛소리하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자기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김씨성이나 박씨성이나 피씨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자식이 많이 있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죠.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은 영영한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 먹은 사람.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또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태어났거나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대구에서 태어났거나 뭐 서울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은 그건 메시아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메시아라 그래도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메시아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말인데 시편 2편 2절에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요 웃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쭉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Anointed One.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기도할 때에 뭐 성령 충만 받는다 이런 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막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구약 시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한 번만 기름 부어요.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펑션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직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냐? 그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냐? 그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뭐 제사장이냐? 그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뭐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런 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면 됩니다. 기름 부음, 무슨 어노인팅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은 약간 좀 신비주의로 흐르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능력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직분에 관계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뭐 허구한 날 기름 부음 받습니까? 한 번 받으면 그만이지. 또 선지자가 뭐 맨날 엎드리면 기름 부음이 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딱 받으면 그만이에요. 너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한 번이지. 아, 다윗이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지. 무슨 맨날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용어는 아주 듣기에 신령한 용어 같아도 그런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수하게 쓰지 무슨 기름 부으심은 맞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쓰고선 신령한 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노인팅 이것은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오로지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노인팅과 성령의 포우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라 그냥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그 사람의 펑션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직분에 관계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보면은 요새는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은 성경적인가 나는 아주 의심이 많아요. 성경에 언제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그런 스타일로 쓴 적이 있는가. 물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수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써야 되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런 펑션을 주신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00% 실현되었어요. 한 가지도 실현이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내가 메시아에 관련된 걸 다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로 자라나야지. 해가지고 나사렛 가서 자라나고 또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야지. 그래도 나귀 타고 들어가고 은 30냥에 배반을 당해서 팔려야지. 이래가지고 그걸 쭉 공부해가지고는 그걸 자기 인생에 그대로 가짜로라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냐? 별분의 1. 별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러 연구해서 일부러 마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1.1핵도 틀림없이 다 실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참된 초점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메시아 만났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학자들은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전파하고 그 전에는 전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도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후에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냥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주기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죽은 지 아무 소식이 없다. 이제 그러면서 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순환당하고 부활하실 메시아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갖고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할 분이시라.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도 참 정치적인 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적인 데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3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거했어요.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죠. 사도행전 2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이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거역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느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고 결국은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쳐진 진리는 기독교의 모체가 되기는 하였으나 신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역할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회당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교회의 모체는데도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유대교가 기독교의 모체는 되어도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과 동일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신약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 이 진리를 회당이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서는 구약의 기본 진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진리는 그대로 진리로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성서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신약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고 유대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하셔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러면 믿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